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4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적대 세력이 조선의 그 무슨 국제법과 유엔 교리에 대한 위반을 떠들어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과 그 조정 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책 등을 규탄했습니다.